내게 넘겨보내 신호 통해 내가 너에게 다가가 건데 자꾸 왜 헷갈리게 해 When I put grips up on your waist 내 손 전해 You get close again 영원하게 너와 원래서 너도 아닌데 I see it all push and pull 모두 넘겨짓게 너한테 배팅 후 직진 Ever like a foxy 지조르지 기진의 위치는 미지의 좌표 그 신비로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대감기를 굴려 쳐박기를 이 발칙함에 안 나가운 내게부터 봐도 가까이 그 느낌 마치 삐끼삐끼 빌미 사물분인데게 이미 빠졌어 심히 젤 심히 너를 알고 싶은 심리 모두 연결고리 공감을 이끌어내 시끄러운 공간을 벗어나 뜨거운 대화인 push and pull